아까 그 계단의 첫 번째가 새하얀 계단이었는데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반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을 해도 어느 선 이상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준이 낮아서 그런 거야. 아,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반성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반성을 했는데 많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반성을 하지만. 그럼 왜 그러냐? 기준이 낮아서 그런 거야. 기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 설정해야 되느냐? 데이피케이션에다 설정을 해야 돼. 최고의 기준에다. 안티고네. 놀이동산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항상 들어서 이렇게 뭐죠? 그 어디서 낭송 같은 거 하잖아요. 인테리어 녹음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알려준 사이트.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요. 내가 영혼이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이게 반대방송 하듯이 할 수는 없다. 내가 시킬 거야, 계속. 이렇게, 안티고네는, 어쨌든 이 강좌 끝날 때까지 읽기를 시킬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멋진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기준이 높아야 돼, 기준이. 아들아, 너는 이제 일단 우리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순간의 불과 영혼의 불을 보았고, 순간의 불은 지옥, 연옥의 형벌이고, 영혼의 불은 지옥의 형벌이죠. 영원한 거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베르길리우스 알지 못하는 건 이제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베르길리우스는 천국으로 천국은 인도 못해. 베르길리우스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 얘기는 왜 천국을 못 가느냐? 그 조금 이따 말할게요. 내 지성과 재주로 여기까지 인도했으나, 그랬어요. 우선, 베르길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성과 재주입니다. 지성과 재주로는 연옥까지는 갈 수 있는데, 사람의 지성, 사람의 재주로는 연옥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것 천국으로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을 가려면 다른 게 필요해. 이제부터는 너의 기쁨을 안내자로 삼아라. 이제 험난하고 힘든 길을 벗어났으니 보아라. 태양이 내 이마 위에 비치고. 아, 이제 태양이 이마 위에 비치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의 말들이 아닙니다. 태양이 비치고. 여기 땅에서 저절로 혼자 자라나는 풀잎과 꽃들, 작은 나무들을 보아라. 근데 너무 선생이라고 해도 너무 야자라니까 좀 그러네요. 저는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야자로 하는 것은 아닌다고 봐.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한테 야자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계체로 저는 되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보게나 뭐 이쯤 해주면 좋으련만. 저도 그래서 늘 반성해. 선생님은 저한테 반말 안 하시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반말하니까 늘 반말. 야 정인 뭐 왜? 이렇게 안 돼. 미안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너에게 보냈던 아름다운 눈이, 지금 이제 이 아름다운 눈은 베아트리체죠. 즐겁게 오는 동안 너는 이곳에 앉거나 거니로도 좋다. 나의 말이나 눈짓을 기다리지 마라. 너의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옳지 않으리니. 여기 이제 너의 의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의 의지. 이제 단테의 의지가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거쳐서 여기 딱 27곡에 딱 오니까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해졌어. 이제 단테의 의지는. 의지는 의지 완성.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섹션이 끝난다고. 여기서 30곡에 갈 때까지가. 근데 여기서 일단 단테의 의지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옳지 않으리니 너에게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요 말이 이제 어떻게 중요한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나눠준 영어 문장과 함께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nd said the temporal fire and the eternal sun Thou hast seen and to place art come here of myself no father I discern. 내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죠. 순간의 불과 영혼의 불을 겪었다. 즉 연옥과 지옥을 겪어왔다. By intellect and art I here have brought thee.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과 재주로 베르길리우스의 지성과 재주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부터는 너의 기쁨을 안내자로 삼아라. 이제 험난하고 힘든 길을 벗어났으니 이제 들어갔잖아요. Take thine own pleasure for thee guide henceforth beyond the steep ways and the narrow art thou.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아라 태양이 내 이마 위에 비치고 sun that shines upon thy forehead 너의 이마 위에 비치고 그 다음에 거기 140행 Expect no more or word or sign from me. 나에게 말도 어떤 눈짓도 기다리지 마라. 거기 free and upright and sound is the free will. 너의 의지는 너의 자유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사운드 건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고 바르고 건전하며 여기서 우선 너에게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왕관은 뭐냐면 여기 주석에 보면 세속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주교관은 정신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왕관과 주교관을 씌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거고 주교관은 정신세계를 다스린 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 두 개를 씌워준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신세계와 세속세계 모든 곳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테가 고맙습니다. 이제 애들 좀 불러모아서 양아치 노릇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너는 세상사에든 정신의 세계든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정신수양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하고 세속세계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기독교 세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정신세계를 다스린다면 황제가 세속세계를 다스렸죠. 그래서 중세세계를 갖다가 그 규정하는 이론은 두 개의 칼, 이론이 있어요. 두 개의 칼.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칼과 세속세계를 다스리는 칼. 두 개의 칼. 그런데 원래 중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즉 라틴 기독교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칼을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건 이교도들이에요. 이 두 개의 칼을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이교도 이들은 즉 정신세계의 칼과 세속세계의 칼은 구별되어 있어야 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근데 이 두 개의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원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이걸 쥐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말고는 다음에는 다 나눠서 가죠.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그게 두 개의 칼 이론의 성서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테한테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느라 그러면 네가 예수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 교리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40행에 보면 너의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단테는 연옥 지옥과 연옥을 거쳐오면서 의지의 완성에 의지가 이제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한 의지가 갖춰졌습니다. 의지가 갖춰졌어요. 그러면 의지의 완성에 이르렀다 이거죠. 의지의 완성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성을 갈고 닦는 일로 나아가야 돼요. 지성을 갈고 닦는. 아까 제가 에로스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에로스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성적 욕망으로서 에로스가 있었죠. 두 번째 단계는 성공과 출세 이런 걸 바라는 명예로서의 에로스가 있었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지혜로서의 에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성 또는 지혜로서의 에로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테는 이제부터 이 너의 의지는 이러하니 이렇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단테는 지혜를 갈고 닦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베르길리우스 이 말이 단테가 이제 에로스의 3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은 이게 이 에로스 얘기는 아까 플라톤의 향연도 소개하면서 플라톤의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주의다. 단테의 플라톤주의다. 그럼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 정체, 폴리테이아를 참조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플라톤이 플라톤의 이 국가는 정치 체제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이 이상국가, 이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아무 곳에도 없는 곳,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도 되지만 동시에 무지하게 좋은 곳이란 뜻도 돼요. 히랍으로. 무지하게 좋은 곳이란 뜻으로 이해합시다. 거기서 국가의 시민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어? 그게 제일 먼저 띨띨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시가 교육을 해요. 일리아스 외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 교육을 합니다. 이 시가 교육을 하면서 거칠어진 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시가 교육. 가장 기본적으로 욕망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 음악 교육이죠. 우리가 굉장히 음악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날마다 시를 외우고 초등학교는 막 초등학생일 때는 그러니까 일단 플라톤의 그 국가의 교육 커리큘럼을 우리나라에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초등학교 때는 날마다 시 외우고 음악하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아,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성적이 거칠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게 다 율동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율동을 안 해. 운동장 가에 이렇게 서 있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이, 삼돌이가 율동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도 안 했다. 아, 나도 안 했구나. 우리는 율동이 안 됩니다. 쪽팔려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율동.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김나지움. 체육, 몸을 다스려 이제 정신을 그러니까 거친 심성을 몸을 다스려 이렇게 몸을 다스리면 용기가 생기겠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이 커리큘럼이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시를 시가 교육을 하고 몸을 다스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 교육. 이게 딱 돼가지고 아 보니까 이 녀석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제목이 되겠다 싶은 애들은 따로 모아서 고등교육을 시키죠. 그때부터 이제 변증법과 수학을 가르쳐. 변증법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헛소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주론적인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수학 이런 걸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등교육이에요. 이걸 가르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간의 의지에 관련된 교육이고 여기서부터가 지혜에 관련된 교육이에요. 플라톤에서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요.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지를 플라톤도 의지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익히면 나중에 소포스가 된다고 했겠죠. 필로소포, 지혜를 계속 사랑하다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포스가 되면 신이 될 수 있어. 왜 신이 될 수 있느냐, 플라톤은. 왜 신이 될 수 있느냐. 아,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 본래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죠. 근데 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파이돈편에 이런 게 나온 거 보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육체 속으로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있던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들어오기 위해서 망각의강 레테를 건너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레테를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원래 갖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플라톤에 있어서 뭘 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알아가는 게 아니야. 새롭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리콜렉션, 상기라고 그러거든요. 플라톤이. 플라톤의 인식론이 뭐냐? 이렇게 철학가 좀 이게 외우는데 맨날 시험 보는데 상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을 그냥 이 우리가 이게 레테 강을 건너오면서 이게 망각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테 강 이름이 레테예요. 레테 이게 강 이름인데 망각의 강이에요. 그러면 망각의 반대말은 상기잖아요, 그죠? 망각이라는 게 원래 알았던 건데 잊어버린 거잖아요. 상기잖아. 히라보에서 반대말을 쓸 때는 앞에다 R을 붙여요. 아레테야. 그래서 아레테가 상기라는 말도 되고 진리라는 말도 돼. 그러니까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들어오면서 레테강을 건너오면서 잊어버린 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에 의지를 수양하고 변증법과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진리거든요. 이걸 공부해서 지혜를 익히면 본래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지위를 되찾는 거야. 인간은 원래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여기서 이 플라톤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이 플라톤 철학에 정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플라톤 철학과 정반대되는 플라톤의 이 이론과 정반대되는 이론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야. 오늘 창에 뭐 좀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두 글자, 약간 두 글자니까 맞췄는데 세 글자 하나 더 많으니까 어렵지. 그럼 이걸 두 글자만 맞출 수 있도록 해주지. 플라톤의 이 이론과 플라톤의 아레테 이 상기설과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 론자로 끝나는 뭘까요? 유명론? 네? 유명론? 차라리 징비록이라 그래라. 아니에요. 올해 2009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론입니다. 예? 네? 진화론입니다. 올해 다인 탄생 200주년이죠? 놀랍게도 다인의 외손녀와 결혼한 콤포드는 플라톤주의자예요. 진화론하고 플라톤주의 완전히 왼수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짐작해봐. 왜 진화론이? 플라톤은 완전한 존재? 예, 완전한 존재였고, 개체라고 그러지 말고, 인간은. 진화론은 불완전히 점점 진화된 거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불완전했던 것인지, 지금이 완전한 것인지 알 수 없죠? 뭐든지 그냥 우연의 산물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도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는 저 아래에 있어. 저 시궁창에서 나온 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플라톤은 사람은 원래 저 천상의 존재야. 그러다가 아, 좀 삐딱한 애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 다. 여러분들 이게 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 어? 우리 하나 빨리 갑시다. 뭘 끝나고 갑시다, 같이. 그래서 저 위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얘기 안 했어. 기독교 교리 왜 이런 얘기,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 왜 이런 게 있느냐.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라톤 이론도 들어오고 신플라톤주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들어오고 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예수 4대 복음서에만 보면 예수가 이런 말씀 안 했거든. 예수가 한 얘기 딱 하나야. 힘들지? 곧 하느님 와. 걱정 마. 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얘기밖에 없어. 성서 팍 나 읽어봐요. 근데 이런 교리들은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나 이런 걸 읽으면 바울은 육신의 부활이 어떻고 저쩌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싹 읽어보면 다른 얘기가 있어. 정신의 요한복음이 제가 저번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복음서에 대해서 했던 신플라톤주의 문헌이라고. 요한복음에 바로 이런 인간은 정신이 영원히 산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할 얘기고 진화론은 인간이 지금 완전한 존재인지 어쩐지 알 수 없어. 지금 진화론에 따지면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것에 근거하면 가치 판단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우연한 존재야. 어쩌다 보니 일이 됐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깔끔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 근데 플라톤은 완전한 천상의 존재야.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감옥을 벗고 육신의 감옥을 벗기 전에 영혼을 맑게 하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의지를 완성해야 돼. 의지를 완성하고 지혜로 가야 돼. 지혜를 닦아야 돼. 인간의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피케이션의 경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의지를 딱 완전히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 그럼 요쯤에 오면은 이쯤에는 아직 인간의 의지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도 아니고 명예로서의 에로스도 아닌 진리를 향해 가려는 어떤 그런 지혜의 관조에 대한 에로스의 불타오르는 그 열망의 불타오르는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단계.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요 애매모호한 요 단계가 있을 거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초인간쯤 되는 이 단계, 요쯤 되는 요 단계가 있겠죠. 즉, 요쯤 되는 여기 의지를 다 닫고 지금 단태가 연옥편 이제 28곡부터 천국편에 들어갈 때까지는 요 단계라. 요쯤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편 33곡에 가면은 이제 신과 하나가 되겠죠. 신과 하나가 된 게 인간이 저기 신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요게 있겠지.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봅시다. 천국편 제1곡 70편 책으로 413페이지 천국편 제1곡 70편 4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은총이 그런 경험을 허용해주는 자에게는 이런 말 있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트랜스휴머나이즈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트랜스휴머.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눠준 거 보세요. 그 천국 제1곡 보세요. 제70곡 트랜스휴머나이즈라고 돼 있죠. 지금 트랜스휴머나이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연옥편 27곡에서 의지, 너의 의지는 바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데리기 뉴스가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트랜스휴머나이즈 돼 있는 거야, 이제. Deification, 신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준비가 된 애들. 트랜스휴머나이즈 다음 단계.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말로 안 돼, 이거는. 뭘로 해야 돼? 은총으로. 신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이제 천국편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 인간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초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의 은총을 가지고서 여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진짜 의지를 닦아야 돼요. 밥 굶어야 돼. 열매, 이제 뭐 이렇게 굶을 자신 있어요? 아, 어렵죠. 그냥 연옥에 사세요.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연옥에서. 27곡에 이제 너의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연옥이 해야 될 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30곡으로 갑니다. 단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 385페이지죠. 30곡. 여기서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데, 거기 보면, 우선 30곡의 31행을 보세요.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나타낸,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30행. 하얀 베일에 올리브 나무 가지를 두르고 초록색 옷 아래로 생생한 불꽃색의 옷을 입은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베아트리체거든요. 일단, 이 옷은 되게 촌스럽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얀 베일로 올리브 나무까지. 이거 완전 공주병이죠? 초록색 웃돌이, 이거. 초록색 웃돌이, 이거 아무나 못 입습니다. 이거는요, 중국 엠벤에서. 생생한 불꽃색, 이런 거 거의 쩔어. 아우, 막. 아우, 괴로워. 다음에 누가 한번 이렇게 입고 와보세요. 모두게 저기 공부도 배운 김에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데 왜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었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얀 베일은 신앙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고요. 초록색은 소망을 상징하고 불꽃색은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의복의 자유가 없어요. 일단 하늘 천국이 이렇다니까. 천국이 이래.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 나시티 안 돼. 색깔도 셋 중에 하나야. 가서 천국이 우리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옷 입을래? 뭐 너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뭐 어떤 것이 좋아? 그러면 저는 그냥 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하얀색이야 일단. 아우 괴로워. 의상 선택의 자유가 없어. 베일도 둘러싸야 되고, 천국 안 되겠죠? 힘들어.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베아트리체 보세요. 베아트리체도 그래도 패션의 명가 이태리 여인인데, 이거 입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입었습니다. 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입고 나타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이제 단테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 단테요. 단테요. 베르길리우스가 떠나갔다고 울지 마오. 다른 칼로 우려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칼은 죄의 부끄러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베아트리체는 이제부터 단테에게 지성의 훈련을 하게 하는데 지성의 훈련, 이 훈련 자체가 이미 신의 은총에 따른 훈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연옥편의 맨 마지막 33곡으로 갑니다. 407페이지. 나는 그 성스러운 물결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난 나무처럼 순수하게 다시 태어났으니 별들에게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별을 향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이제 프로에 디스포스토 아살리레 알레스텔레 이렇게 돼 있죠. 별들을 향해. 이렇게 해서 이제 단테는 별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의 제1곡을 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의 영광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남만 움직이게 하는 분이죠. 그렇죠?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관심법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는 안 움직여. 근데 남은 움직여. 자, 그 사람 그 양반 때문에 남이 움직여. 부동의 원동자 아리스토텔레스. 어 무브드 무버. 댄서 이름 같은데요. 부동의 원동자. 남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최고 형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에서 최고 존재가 부동의 원동자입니다. 온 우주에 침투하지만 어떤 곳에는 많이 또 다른 곳에는 적게 비춘다. 나는 그 빛을 가장 많이 받는 하늘에 있었고 천국에 있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우리의 지성은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깊이 빠져 기억이 그 뒤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성은, 이게 지성이라고 하는 말이 인텔렉트인데요. 그냥 우리의 보통 사람의 지성은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깊이 빠져 기억이 그 뒤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신비한 것은 말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만 내가 그 성스러운 왕국에서 마음의 봄으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내 노래의 소재가 되리라. 오 훌륭한 아폴론이요. 이랬어요. 아 여기 와서 갑자기 단테가 무사히 여신을 앞에서 불렀는데 여자분들 안 부르고 아폴론을 부릅니다. 왜 아폴론을 부르냐. 주석 3번에 지옥과 연옥의 노래에는 무사히의 도움은 음악의 여신 그죠? 도움만으로 충분했으라. 이제 천국의 노래를 위해서는 아폴론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폴론은 뭐냐? 신적인 예언의 신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사람들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하고 막 폼 잡고 다니고 그랬죠. 델포이의 신전에서. 그게 델포이에 있는 신이 누구냐? 아폴론이죠. 아폴론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스민테우스. 스민테우스가 무슨 뜻이냐? 쥐새끼를 쫓아내는 신이죠. 우리도 이제 날마다 아폴론을 아폴론이요. 오 훌륭한 아폴론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들 딱 일어나서 오 훌륭한 아폴론이요 하고 괄호하고 스민테우스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불러드리면요. 지금 숭배가 안 된 지 오래된 분들이라 좀 한가하시다고 이렇게 응? 숭배가 안 된 지 오래된 분이라 한가하시거든. 일이 별로 없어. 바로 와주십니다. 여호와 하느님 너무 바쁘셔. 소망교회에서 너무 바쁘셔. 집값 올리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스민테우스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지금 2500년 전에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지금 요새 장사 안 하고 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불러면 돼.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면 좋지. 뭐, 어디요? 어디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에서 부르네. 그래서 뭔 일 있나? 막 이러면서. 야들 봐라. 막 일리아스 읽었다. 아, 좋아, 좋아. 얘들이 내 위력을 알겠지. 그래서 바로 오신단 말이에요. 단테도 읽는구나 하면서. 예, 신적인 예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폴론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사의 여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천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9곡에 진정한 천국의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 1곡을 쫙 봅니다. 넘겨서 바로 넘겨서 18행에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마르시아스를 사지 덮개에서 벗겨냈을 때처럼 그대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 신곡 천국편의 제1곡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졌지만 64행부터 75행까지 먼저 우리말로 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영원한 바퀴들에다 눈을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태양에서 걷어들인 눈빛을 그녀에게 고정하였다. 태양에서 걷어들인 눈빛을 그녀에게 고정하였다. 지금 일단 태양에서 걷어들인 눈빛을 그녀에게 고정하였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일단 단테가 베아트리체 오랜만에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베아트리체한테 꽂혀 있는 거죠.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태양에서 걷어들인 눈빛을 태양을 봐야 되거든, 사실은. 태양이 진리인데, 이게 이 자식이 지금 베아트리체를 보고 있다면, 옷도 추접스럽게 입은 베아트리체를 팍!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면적으로 마치 글라우코스가 해초를 맛보고 바다의 다른 신들과 동료가 된 것 같았다. 이랬어요. 우선 읽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거기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라는 말을 유념해야 돼요. 말로 표현한다. 여기서부터는 단테가 뭐라고 쓰긴 하는데 이게 보통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닌 은총의 언어로 이게 신이 쓰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은총이 그런 경험을 허용해주는 자에게는 이 예로 충분하리라. 그 다음에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이여 당신의 빛으로 나를 들어 올리셨으니 이제 나를 들어 올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단지 영혼 속에만 들어 있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지금 빛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빛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근데 우선 아까 제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어딜 보느냐면 그 부분 말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옥편 제2곡 17페이지 책으로는 17페이지 지옥편 제2곡 68행 지옥편 제2곡 68행 찾았어요? 이제 그대는 움직이시어 그대의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으로 그를 도와줘 나에게 위안을 주십시오.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오스에게 단테의 안내를 부탁하는 부분이죠.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오스에게 부탁을 하는데 베르길리오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 이렇게 돼 있죠. 훌륭한 말이에요. 훌륭한 말. 훌륭한 말.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지옥과 연옥으로 이끌어갈 때는 훌륭한 말로서 충분해. 훌륭한 말로 충분해. 근데 아까 연옥편 27곡에서 베르길리우스가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돼? 베르길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말밖에 없어. 훌륭한 말밖에.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여기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지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베르길리우스 같은 그런 말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7곡에서 내 지성과 재주로 이랬잖아요. 은총이 없어 베르길리우스는 여기서부터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영역이거든요. 말로 훌륭한 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영어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With eyes upon the everlasting wheels, 영원히 움직이는 바퀴에 영원한 바퀴들에 베아트리체는 눈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진리를 보고 있는데, 단테는 on her fixing my vision from above removed. 그러니까 나는 태양에서 걷어들인 눈빛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이 단테는 이 뻘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출발점이 여기에요. 단테는 근데 such as her aspect inwardly became, 자, 67행, 거기서부터, as Glaucus tasting of the herb that made him peer of the other gods beneath the sea. 그런데, 글라우코스는 누구냐면은, 거기 보면, 보이오티아의 업으로 우연히 불사의 효능이 있는 해초를 먹고 바다의 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테는 나는 내면적으로 그랬어요. 인월들이 내면적으로는 일단 내 마음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잠재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라우코스가 해초를 맛보고 다른 바다의 다른 신들과 동료가 된 것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라우코스를 여기다 끄집어다 드렸죠. 그라우코스를 지금 끄집어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제 보이오티아의 어부였던 그 그라우코스는 해초를 먹었단 말이죠. 그럼 단초는 뭘 먹겠어요? 아니 단초랜다. 단테는 뭘 먹겠어요? 응? 단테는 뭘 먹어야 돼? 먹는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은총을 입어서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지혜를 닦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테가 그라우코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67행부터 지금, 아니, 그러니까 64행부터 66행까지는 베아트리체는 영원한 바퀴를 보고 있는데,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보고 있죠. 아직 얘는 아직 제정신 못, 아니야, 이거. 이 출발점에 단테 띨띨한, 아직 띨띨해. 그런데, 인월들이 내면적으로는 다른 신들과 동료가 된 것 같은 그라우코스처럼 된 것 같았다. 이제 암시가 시작이 됐어. 그게 뭐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영어로 된 부분 To represent transhumanize To represent 표현하다 transhumanize를 in words 말로 표현하는 것은 impossible were 불가능하겠지만 the example then suffices him for whom grace the experience reverse deserve 은총이 그런 경험을 허용해 주는 자에게는 이해로 충분하리라. 은총이 그런 경험 거기 힘 그러면은 하느님이죠. 또는 그냥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자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단어 아까 제가 트랜스휴머나이즈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근데 그 트랜스휴머나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탈리아로 트라스마나르예요. 트라스마나르. 이게 지금 초인간의 그리고 in words 그래서 in words 말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per verba 이 영어로 in words예요. 아까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에게 훌륭한 말과 구원에 필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단테는 말로는 안 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말로는 안 됩니다. 뭐야? 그레이스 은총으로 트랜스 휴머나이즈. 근데 이것이 아직 완전히 신이 된 것은 아니죠. 초인간의 경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빛으로 나를 들어 올리셨으니 그랬어요. 당신의 빛으로 나를 들어 올리셨으니 72행에 If I was merely what of me thou newly createdst love who governest the heaven thou knowest who this lift me with my light 빛으로 나를 들어 올리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단테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신의 은총으로 또는 신의 빛으로 단테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로도 뭣도 아니고 그 빛이잖아요. 빛.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단테가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옥, 야, 천국편 33곡을 봤어요. 맨 마지막 다만 내 정신이 섬광에 맞은 듯 했고 섬광이 은총 후 고귀한 계시죠? 맞은 듯 했고 그 덕택에 내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트랜스 휴머나이즈 즉 트라스 마나르 초인간에서 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가 소망을 이루어진다? 여기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판타지가 아니라 그냥 상상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여기서 나의 상상력과 내 힘, 나의 언어죠. 단테는 시인이니까. 내 시인으로서 힘, 언어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었으니 이랬는데 이 부분 지금 번역이 딱 맞아떨어져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와 마찬가지로 또는 바퀴와 합치되어 나의 열망과 의욕이 돌고 있었으니 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합치되어 이럴 때 코인사이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합치되어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으니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덕택이었다. 신의 은총.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내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Deification 신파가 이루어졌다. 천국편 일곡을 다시 옵니다. 앞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 곡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편 제1곡에서 초인간의 경지에까지 올라섰어요. 단테는 그런 다음에 이제 천국편 제2곡부터는 뭐하냐? 제2곡부터는 단테가 이제 뭘 하겠느냐? 신비한 경험과 정신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 천국에서 교육을 받아. 그래서 맨 나중에 신이 되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여기서 다 알고 겪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2곡에 오 귀담아 듣고 싶어서 작은 쪽배에 앉아 노래하며 나아가는 나의 배를 뒤따르고 있는 그대들이여 넓은 바다로 들어서지 말고 그대들의 해변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쪽배에 앉아 그러면 인간의 이제 미약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넓은 해변 바다로 들어서지 말고 해변으로 돌아가시오. 이건 뭐냐면 어중간하게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희 원래 떠나온 곳으로 가라 이거죠. 혹시라도 나를 잃고 헤맬 수도 있을 테니까 내가 가는 바다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 미네르바가 바람을 일으키고 아폴론이 이끌며 아홉 무사이가 큰 검자를 보여준다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요 아폴론은 예언의 여신이요 무사는 예술의 여신이죠. 지혜와 예언과 예술 이제 다 필요해. 앞에 의지 수련했잖아. 이제 천국에 가면 뭐 배우냐? 지혜와 예언과 예술. 천국 커리큘럼을 지금 딱 이제 이거 안 되지 니들 찌질한 놈들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적 지혜를 빌드하는 교양하는 도야하는 프로세스가 제2곡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 해서 단테가 그럼 원래 띨띨한 놈이 아니죠. 의지를 다 수련했고 트랜스 휴머나이즈 보통 인간은 아닌 그런 단계로 올라섰던 사람이었던 거죠. 숙제 내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테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숙제 제출하세요.